맘에 새빨간 낙인이 찍힌 것 같지. 비워봐도 지워지지 않아 crazy. 매일 너 날 비웃듯 ring a ring a ring 난 돌아 내 귀가에 울려 ring a ring 마치 shadow 처럼 끝없이 따라와 나를 이토록 제 멋대로 움직여 매번 알고도 당하는 나로 변덕 허락하네 날카롭게 베어 정지된 시공간 속에 갇혀서 난 원해 원해 원해 I can tell you I'm in fire Hot burn it up 모든 걸 불태울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Hot burn it up 조금 더 흔적 없이 이제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Hot burn it up 내 맘에 잔한 넌 몬스터 가시만 도단하는 집이라 Hot burn it up 내 맘을 태워버릴 거야 I feel like, I feel like Hot burn it up 불꽃 속에 활활 피어나 I burn it up 가만지가 되어 사라져 잠시간 좁았던 기억 진실이라 믿고 싶다 눈부신 순간 그저 찾아 짜여진 드란 말하니 기가 막히는 반전 허락하네 날카롭게 베어 정지된 시공간 속에 갇혀서 난 Warning, warning, warning, I can tell you I'm in fire Hot burn it up 모든 걸 불태울게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Hot burn it up 조금 더 흔적 없이 이제조차 남아있지 않도록 Hot burn it up 내 맘에 잔한 넌 monster 가시만 도단하는 질이라 Hot burn it up 내 맘을 태워버릴 거야 I feel like, I feel like Hot burn it up 꽃 속에 활활 피어나 I burn it up 가만지가 되어 사라져 아닌 걸 알면서도 눈물 한 방 흘렀다 모든 게 흔들리던 날 제발 사라져 주길 바래 영원히 우릴 기억할 수 없게 yeah, yeah. Burn it up 뜨겁게 번졌던 널 이제 Burn it up 날 전부를 버린다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Burn it up 다 비워질 때까지 무엇도 남아있지 않도록 Burn it up 내 맘에 잔한 넌 몬스터 가시만 도단하는 질러 내 맘을 태워버릴 거야 I feel like, I feel like Burn it up 꽃 속에 활활 피어나 I burn it up 가만지가 되어 사라져